우리 애는 얼음이수 헤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?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강자 대암이 이만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p me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못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Oh thank you 춥지 않느냐 못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Oh thank you 아 남들은 몰라요 아 Old Miss 우리 애인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